HUBS 드라마틱 월드 안녕하세요, 하구 여러분. 다양한 사람이 모여 사는 전 세계에서는 매일 새로운 일들이 끊이지 않고 일어나고 있습니다. 또한 세상이 발전할수록 빈부격차, 환경 문제, 인권 문제 등 여러 사회 문제도 함께 대두되고 있죠. 드라마에는 이러한 시대적 배경이 잘 녹아있는데요. 때로는 현실이 너무나 사실적이게 묘사돼 시청자들에게 충격과 메시지를 남기기도 하죠. 매주 월요일, 드라마틱 월드에서는 하나의 드라마와 그 드라마에 반영된 사회에 대해 알아보는 시간을 가질 예정입니다. 드라마의 줄거리뿐만 아니라 드라마 속에 숨겨진 연출 의도와 메시지를 해석해 여러분들에게 쉽게 알려드릴게요. 그럼 오늘의 드라마 시청을 시작하겠습니다. 저번 주에는 정신병동에도 아침이 와요를 다 같이 시청해봤는데요. 정신병동에 근무하는 정다은 간호사가 주인공이었고 사람들이 흔히 겪고 있는 정신병을 다루며 공감되는 내용을 풀어낸 드라마였습니다. 과연 저희가 두 번째로 알아볼 드라마는 무엇일까요? 오늘의 작품도 넷플릭스 오리지널 드라마인데요. 김세별, 전혜원 작가의 에세이, 떠난 후에 남겨진 것들을 원작으로 하는 드라마죠. 또 유품정리사라는 직업이 등장합니다. 정답이 뭘지 감이 오시나요? 네, 맞습니다. 오늘의 드라마는 Move to Heaven, 나는 유품정리사입니다. 입니다. Move to Heaven은 2021년 넷플릭스에서 10부작으로 방영됐는데요. 아스퍼거 증후군을 앓고 있는 한그루가 주인공이며 그의 삼촌과 함께 유품정리업체를 운영하며 일어나는 일들을 다루는 드라마입니다. 고인들의 유품을 정리하는 과정 속에서 고인의 삶과 흔적을 다시 돌아볼 수 있는 직업이 바로 유품정리사인데요. 유품정리사는 무엇인지, 고인들의 유품 속에 남아있는 메시지는 무엇인지 궁금하지 않으신가요? 지금부터 본격적으로 Move to Heaven, 나는 유품정리사입니다를 시청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언급했듯이 Move to Heaven에서는 아스퍼거 증후군을 가진 한그루와 그의 삼촌 조상구가 주인공입니다. 그루는 갑작스레 아버지를 잃게 되는데요. 그 이후 감옥에서 갓 출소한 상구가 그루의 후견인이 되어 함께 유품정리업체인 Move to Heaven을 운영하게 됩니다. 많은 분들에게 생소하게 느껴지실 유품정리사는 고인의 유품을 정리해 유족에게 전달하거나 폐기하는 직업입니다. 이 작품의 주인공인 그루와 상구가 유품정리사인 거죠. 작중 그루와 상구는 다양한 사람들의 유품을 정리하면서 여러 사건을 겪습니다. 한 사건은 고독사한 치매 노인의 집을 정리하면서 전개됐는데요. 그루가 고인의 방바닥에서 오염된 현금과 은행 영수증 뭉텅이를 발견하게 됩니다. 그루는 훼손된 현금을 복원하면서 고인이 하고 싶었던 말을 생각해보죠. 아들을 직접 찾아가 보기도 하고 고인의 하루를 똑같이 되돌아보면서 현금에 담긴 고인의 의도를 파악하는데요. 그루는 작중에서 유품을 잘 들여다보면 돌아가신 분들이 이야기를 들려주신다고 했습니다. 아빠가. 하지만 들으려는 마음이 없으면 잘 들리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아빠가. 라고 말합니다. 이러한 집념으로 그루는 결국 고인의 이야기를 듣습니다. 고인이 매일 은행에 가서 찾았던 5만 원에는 아들에게 양벌 한 벌 못해줘서 미안한 마음에 죽기 전 정장을 해주고 싶었던 어머니의 오랜 소망이 깃들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아들이 첫 월급으로 사준 내복을 소중히 여기고 있다는 사실을 통해 고인이 얼마나 아들을 끔찍이 생각했는지 알 수 있죠. 또한 4화에서는 그루가 데이트 범죄 피해자의 집을 정리하면서 남자친구가 이 사건의 범인이라는 핵심적인 단서를 발견하는데요. 바로 천장 형광등 안에 CCTV가 숨겨져 있다는 사실을 알아냅니다. 또 유품을 정리하러 온 그루와 상구에게 동네 주민들이 집값 떨어진다, 냄새난다, 차를 치워달라 라고 말하는 장면도 나오는데요. 이러한 장면을 통해 현대인들의 이기적인 모습도 비판하고 있습니다. 그 외에도 환자에 의해 숨진 의사의 사랑 이야기, 직접 유품 정리를 의뢰한 노부부 이야기 등 다양한 사람들의 이야기를 알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드라마의 전체적인 줄거리를 감상했는데요. 이제부터는 좀 더 구체적으로 드라마가 전하고자 하는 메시지가 무엇인지 함께 알아볼까요? 1화에서는 공장기계에 상처를 입었지만 제대로 치료받지 못해 외롭게 고시원에서 죽음을 맞이한 청년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실제로도 지난해 10월 평택 제빵공장에서 일하던 젊은 근로자가 끼임 사고로 삶을 마감한 사건이 있었는데요. 이후 본사 측에서 고인의 장례식장에 자사 빵을 보내는 등의 행보를 보여 국민들의 분노를 일으켰고 이는 SPC 불매운동으로 이어졌습니다. 드라마에서 역시 공장 측은 책임을 회피하는 태도를 보이며 사고 과실을 고인에게 전가하려 하죠. 이 장면들을 통해 안전장치가 부족한 공장의 현실과 과도한 업무를 부과하는 회사를 비판하고 있습니다. 고용노동부가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산업 현장에서 최근 6년간 4,432건의 사고 사망 사례가 발생했다고 합니다. 현재까지도 이러한 문제들은 해결되지 않고 있는데요. 사건 이후에도 SPC 계열사 샤니 공장에서 손가락 절단 사고가 발생했고 작년 7월에는 현대차 울산 공장에서 끼임 사고로 한 명이 사망하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이와 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국민들의 지속적인 관심은 물론이고 국민 청원과 같이 기업의 변화를 직접적으로 촉구하는 행동을 실천해야 합니다. 무브 투 헤븐은 우리로 하여금 죽음에 대해 다시금 생각해보게 합니다. 고독사한 노부부의 일생과 죽음을 보여주는 장면과 누군가에게 허무하게 죽는 장면 등을 통해 말이죠. 원래 통상적으로 사람들은 죽음이라고 하면 어둡고 부정적인 이미지를 떠올리는 경우가 많은데요. 그러나 해당 장면을 통해 죽음에 대한 생각을 회피하거나 두려워하기보다는 적극적으로 죽음을 생각해보며 자신만의 죽음감을 성립할 수 있고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고민해볼 수 있습니다. 저도 원래는 세상을 떠난다는 게 저와 먼 이야기라고 생각했는데요. 하지만 이 작품을 보고 요즘 사회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들을 생각해보면 죽음이 절대 저와 동떨어진 이야기가 아니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언제 생의 마지막을 맞이하더라도 후회 없게 현재에 최선을 다하자고 다짐하는 계기가 됐죠. 여러분들도 죽음에 대해 적극적으로 생각해보는 것이 어떨까요? 보이지 않는다고 곁에 없는 건 아니다. 기억하는 한 사라지지 않는다. 무브 투 헤븐에서 그루가 유품을 정리하면서 깨달음을 얻고 마음속으로 한 말이죠. 여러분들도 그루처럼 소중한 사람을 떠내보낸 적이 있나요? 그 사람은 곁에 없지만 여러분들이 기억하는 한 마음속에 영원히 남아있을 겁니다. 우리가 기억해야 할 건 소중한 사람만이 아닙니다. Move to Heaven, 나는 유품정리사입니다. 에서 다뤄졌던 가정폭력, 산업재해, 고령층 고독사, 사회소외, 해외 입양아 문제 등 사회에서 일어나고 있는 여러 문제들 또한 기억해야 하죠. 기억하려고 계속 노력해야 똑같은 문제가 반복되지 않고 앞으로 발생할 문제를 해결할 수 있기 때문인데요. 여러 사회 문제로 고통받는 사람들도 누군가에게 소중한 사람임을 꼭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또한 여러분들이 삶의 마지막을 생각해보는 시간을 보낼 수 있길 바랍니다. 끝난다는 게 아쉬워서 지금껏 열심히 살아온 삶이 허무하게 느껴져서 오늘을 살아갈 원동력을 얻을 수 있으면 좋겠네요. 그리고 적극적으로 죽음에 맞서다 보면 진정한 삶의 가치 또한 느낄 수 있지 않을까요? 오늘은 다양한 사회 문제를 반영하면서도 따뜻한 감동을 주는 Move to Heaven, 나는 유품정리사입니다를 함께 시청해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즐거운 관람 되셨나요? 그렇다면 저희는 다음 주에 또 다른 드라마를 같이 시청해봅시다. 이상으로 오늘의 진행자 이서빈,